그리워하지만 어쩌다 나를 잊기도 하지. 때로는 나를 미워도 하지만 가끔은 은씨를 찾기도 하지. 어쩌면 지금 어딘가 혼자서 나처럼 쳐다를 볼지도 몰라. 초저녁 작게 빛나는 정별을 나처럼 보면서 울지도 몰라. 루루루루루 루루루루루 아마 난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나를. 못 잊을 것 같아 나를.